별처럼 난 너의 곁에 있을게. 넌 달빛처럼 나의 곁을 비춰줄래. 언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. 이 새벽이 찾아온 대도 꿈결처럼 날 향해 다가. 조용해요.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요란해요. 불안한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돼요. 차라리 난 알아지 말걸. 어깨보단 잃어버린 걸. 가득한 너를 품에 묶고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럼 넌 그대로인데요. 괜찮아 뭐 어쩌겠어 고개를 들어.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hello. 고개 숙인 채로 회식하고 멀리 웃고 있는 너 본 순간 그래 바로 그때였자 뭐. Baby 지금 장난 아니야 나. 내 손을 잡아 너란 말은 지금 꺼내지 마. Yes 말고 너무 멀어지 마. 저 별처럼 난 너의 곁에 있을게. 빛처럼 나의 곁을 비춰줄래. 언제라도 내 곁을 떠나지 마. 이 새벽이 찾아온대도 꿈결처럼 날 향해 다가오나 봐. 저 하늘 위에 나의 이름 소리쳐줘. 돌아볼게 여기서 기다릴게. 게임이 달라. 이번엔 웃음은 기지마. 절대 멈추지마. 모른 척하지마. 지금 매우 진지하니까 어색해진 분위기에 너는 푹 알 수 없는 너의 시선 아래엔 뜨뜸이지. 끝난 커피만 바라보네. 난 그를 너를 보며 불안해해. 네가 어두운 다른 남자와 달라. 나도 가볍게 말하는 건 별로. Baby 눈치챘겠지만 그래 마저 많이 좋아해. 많이 당황스럽겠지마. Baby 지금 장난 아니야 난. 내 손을 잡아 너란 말은 지금 꺼내지마. Yes 말고 너무 멀어.